Universe, Universe 머나먼 절반의 Universe 나로 아플 거라면 차라리 날 잊으세요 눈부신 Universe, Universe 너의 끝은 정말 끝이겠지만 나에겐 끝조차 시작이었다 내게서 시선을 거두던 마지막 그날 나 홀로 이곳에 남아 눈을 뜨면 매일매일 널 그려보는 나지만 닿을 수 없는 내 맘이 무너져 넌 나의 universe, universe 뭐나 넌 절반의 my universe 어디서라도 날 볼 수 있도록 아주 가끔씩 내 생각에 하늘을 봐줄까 오늘도 너를 맴돌아 습관처럼 매일매일 널 떠올리는 나지만 보이지 않는 네 맘이 그리워 넌 나의 universe, universe 너나 넌 절반의 my universe 나로 아플 거라면 차라리 날 잊으세요 눈부신 universe my universe 다시 우리 한 번쯤 만날 수가 있다면 기꺼이 나는 오래도록 여기 남아서 나만의 언어로 널 비춰 넌 나의 universe